듣는 그 즉시에도 굳은지 두드림이 푸르니 흥분 위로 순순히 춤을 추지 굳어진 그 몸짓이 주변이 들썩이니 스며시 부러지지 구경꾼이 줄어들지 하나 둘씩 하늘 위를 날듯이 발구르기에 박수치며 사람들이 짜맞추니 장단들이 아주 기가 막혀 파도지 새로 다 다르지 다 부시고 말듯이 파급이 커져갈 뿐이지 차오리 가슴 깊은 곳에 담으니 담을림은 매번 나를 짓밟는 힘든 삶의 타오링 같은 리듬 차근차근히 발을 딛는 순간 하나도 시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다들 입도 다물지 못해 까무러질걸 내가 만든 치료제는 온통 다물어 질퍽해진 그들의 몸을 씻어내 yeah. 리듬을 타고 흘러가는 랩 로켓은 너의 몸속에 파고들어가 영혼을 로켓 매일같이 또 제자리 쳇바퀴에 매달린 우리네 삶이 난 내 방식대로 노래하지 언제까지나 매일같이 또 제자리 쳇바퀴에 매달린 숨을 쉰다는 그 느낌과 그 기다림 지나느니까 무릎이라도 쿵치 딱 두들기자 굳이 남들 눈치만은 줄기차게 느끼다간 흥분이 가라앉아 즐긴다는 건 끝이 나 자 모든 사람이 꼭두각시로 둔갑하지대 병력을 따라 같이 움직여보는 팔다리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니도 결국 간단히 설득당하지 더욱 가까이 접근하지 내 마음에 담긴 새망치를 꽹가리처럼 재빨리 두들겨 스스로 그 모든 벽을 부수려면 눈을 더 크게 부릅떠 두 주먹 불끈적 쿵쿵거리며 북을 쳐 내가 지금껏 꿈을 꿨던 궁극적 수구점은 리듬으로 그 모든 무형의 물음표를 푸는 것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굶주려 있어 리듬의 끈을 꼭 붙들고 발을 구르며 춤을 춰 매일같이 또 제자리 쳇바퀴에 매달린 우리네 삶이 난 내 방식대로 노래하지 언제까지나 매일같이 또 제자리 쳇바퀴에 매달린 우리네 삶이 난 내 방식대로 노래하지 언제까지나 살다 보니 차곡히 쌓여버린 답답한 고민이 한 보따리 참아야 할 고통이 한없이 감춰진 맘속이 꽉 막혀버렸지 난 여기를 완전히 불살라버릴 작정이지 가장 원초적인 땀과 열정이 담겨진 내 성난 목소린 사정없이 고막을 갈겨버리지 양손의 마찰과 동시에 강한 소리를 내는 너와 손뼉치기 음악이 너에게 주는 환희의 순간이 숨막히는 삶이로 자신조차 잃어버린 채 며칠째 또 신세 타령으로 지새 널 위해 끝까지 굴하지 않는 자신감을 주잖니 쿵짝이는 풍악기로 추는 당신의 춤사위는 무아지경의 주사기 모두같이 주사위를 던져 여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최적화의 주만지 매일같이 또 제자리 쳇바퀴에 매달린